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Sometimes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을 보면은 이런 글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아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래야만 해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마음으로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진정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아요. 당시 청년의 그 고백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메모해 두었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이 글을 다시금 읽으면서 그때 받았던 감동과 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주시는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 불쑥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담긴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느끼는 대로 살면 마음을 가누기가 참 버겁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저는 이것을 눈 감은 영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새해를 소망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눈 감은 영성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눈 감은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은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신뢰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증표로 예레미야에게 그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2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밭을 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레미야가 밭을 그 땅을 산 장소와 시기입니다. 먼저 언제 땅을 사냐면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8년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 역사로 따지면 주전 587년입니다. 이 587년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때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2절도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전쟁 난리통에 무너지기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자신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전쟁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죄수로 죽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이런 하나님께 받은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나라가 지금 망한다. 자기 입으로 설교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현실로 임박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자신이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산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느 곳에 땅을 사는가 보면은요, 32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산 땅은 자기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이었습니다. 아나돗 성에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이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한 10리,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그야말로 가치 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그 땅을 사서 등기 이전을 해도 도장 찍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소유권을 빼앗길 그런 판인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점은 뭡니까? 이런 일이 예레미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는 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혹 주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게 인정하면서 아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땅을 물려줄 자식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면 온 땅을 다 빼앗길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밭을 샀을 때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밭을 삽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그때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땅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눈 감은 영성의 핵심이에요. 눈 감은 영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소망은,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기적의 역사는 사람의 느낌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눈 감은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 눈 감은 영성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경우 하나님은 무슨 뜻에서, 무슨 의도에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곧 유대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판입니다. 모든 땅의 소유권을 잃게 될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는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70년 후에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식이 바닥을 쳐서 소위 말하는 동화 개미들이 상당한 매수를 했죠. 또 요즘 20대, 30대가 영끌이라고 그럽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통계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위기가 지나면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물며 통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구원하신다. 이 땅으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이전에 조상들이 누렸던 번영과 영화를 누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밭을 사라, 땅을 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밭을 샀고 그 매매 증서까지 자신의 서기 역할을 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겐 믿음의 증표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자면 아나돗의 밭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였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증표로 말하자면 내가 사야 할 아나돗의 밭이 무엇인가 때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증표로서 아나돗의 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고 요동치기 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전부가 아니죠. 그건 너머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강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안목과 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게 본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래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사는 것이고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 나의 믿음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의 땅을 걸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내일이 있다는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를 수 있는 신뢰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 감은 영성의 깊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요, 정직한 질문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복적으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정직한 질문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반복해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와 남유다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좀 따져 묻는 기도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에게 일종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따지듯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뭐라 그럽니까?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주님 말씀대로 망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언약 백성들에게 내리셨는데 그것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이제 그 망하는 땅에 밭을 사서 증거로 삼으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직히 현실을 보면 선지자 자신도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따져 묻듯이 정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현실의 벽이 단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장벽은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넘사벽이 온다는 것, 그래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넘사벽이 올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적어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따져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복해서 되새겨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만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따져 묻듯이 질문하는 이 물음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주님께 대해서 적어도 최대한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17절을 보세요. 17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되새기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되새기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제 상황과 현실로 볼 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직히 묻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장하는데 이런 태도와 이런 접근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적어도 내가 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요. 내게 이런 마음과 자세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주님,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여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시편 77편에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억하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자주자주 모호하고 답답하고 넘사벽 같은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그런 어두움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주셨다면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신앙 성숙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달리 말하면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2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 예레미야의 정직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대답입니다. 26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들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질문에 얼마든지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런 점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단계가 되면은요, 신앙의 성숙은 무조건 믿는 단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단계에 이를 때 신앙이 부쩍 자라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27절, 나는 주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의 상황에 오면 이 말씀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주 잊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지요. 그런 정직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라가 터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유다, 남유다 백성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가 직면한 현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나라는 이 표현보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알 산당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우라가 터지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데려와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범죄한 결과로 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집이 불타고 먹을 게 없고 죽어 나자빠지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6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우리를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37절에 사람들의 그 말, 언약 백성들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 대꾸하시는 거예요. 그게 37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누구 탓이냐? 정말 나의 탓이냐? 그래 맞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너희를 내쫓아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유다의 범죄로 심판하신 이 언약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회복을 약속하실까요?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알려주었는데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는커녕 하나님 탓하고 있는 이 완악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3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은 왜 그러시는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자신을 메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은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되는 데 있다 그래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보다 더한 정성으로 하나님 당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이 정도까지 친히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재건, 가정의 재건, 교회의 재건, 마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너를 이 땅에 심으리라.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한 마음과 한 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이런 마음을 단번에 불쑥 우리 마음속에 꼭 심어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경험적으로 볼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자주 쓰세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길,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통해서 갖게 하십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쑥 심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 봅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그게 참 사실이다.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 삶의 굴곡진 일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제가 대학교 재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정의 소중함과 용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메어 달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걸 다 배우면 좋겠는데 그걸 배웠다가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경험들, 여러 상황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더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신다. 그런 믿음의 안목을 받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절망에 깊은 상처 안고 고통으로 밤을 지새며 홀로 눈물 흘릴 때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 넓은 품에 나를 안으사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눈 감은 영성으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소망은, 새로운 희망은 우리의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은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경건 훈련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눈 감은 영성의 깊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정직한 질문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복해서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갖고 접근하는 정직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지하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약속 있는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